젊은 꿈을 펼쳐가자 Young man 밝은 내일을 위하여 Young man 모든 괴로움을 잊고 Hey 지명나가자 Young man 헛된 파도가 밀려도 Young man 굳센 의지를 모아서 Skyline 하늘 끝 닿는 곳까지 Show, move, move Oh.